번만 no rules. 아 머리 잡게 좀 lights off tonight. 나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losing myself. Yeah yeah. 이제는 turning back. 불가능해 난 점점 더 느낀 넌 오네. 너무나 짜릿해 난 눈을 감을래.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아 out of control. Ooh, yeah. 싫은데 I can't stop, can't stop.